보건 뚝 강한 그 앞만 바다 불안 수지 구란 뚫은 그 부분이 구란 뚫은 그 부분이 바가 삭과 답을 한 나팔이야 안긴 꿈을 흔들 오헌오헌 뚝 가랑글악만 바다 불안 수지 구랑 I'm not far.